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도 함께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2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일주일 뭐 잘 지내셨나요? 네, 아주 잘 지냈습니다. 이 질문 들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저희가 지난 그 공개 방송을 했는데 청년들하고 예. 반응이 뜨거웠죠? 네, 현장에서는 엄청 뜨거웠고 집에서는 엄청 차가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종 씨가 집에서 과연 무사할지 궁금했었는데 청년들도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청년들 반응이 궁금해요. 일단 굉장히 신선했다라는 생각들이 많고요. 사실은 이제 팟캐스트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이 인식이 돼 있지만 안 듣는 친구들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골라 듣는 개념이지 너 누가 들으라 말아 하는 차원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많은 청년들이 공개된 자리에서 한번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랬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거 생각보다 약해 라는 반응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이것도 또 굉장히 재밌네 라는 반응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약하다는 표현은 뭔가요? 뭐가 약했죠? 청년들이 이제 아무래도 저희 나이대가 이제 모임의 공식 석상에 쓰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젊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공식적인 얘기 말고 강한 얘기가 나올 거다. 공식적인 표현. 예, 조금 더 노골적이고 조금 더 약간은 이제 옆에서 보는 시선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는 안 됩니다. 예, 태종 씨는 어떻게 느꼈습니까? 우선 제가 살아있는 걸 감사드리고요. 저보고 더 이상 뭐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요. 어쨌든 저희 집사람은 뭐 내용보다는 그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약간 좀 무거운 주제라 그럴까? 삶의 본질적인 얘기를 충분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웃고 떠드는 것만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거북스러웠다. 뭐 근데 저희가 녹화는 한 2시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1시간 올라왔어요. 네, 많이 편집. 많은 부분이 편집됐는데 그것 때문에 아마 태종 씨가 살았지 않나. 그거 원본은 다 없앴죠? 그 원본에 진실이 들어있는데. 그렇죠. 꽤 위험한 진실들이 그렇죠. 들어가 있죠. 협박하지 마세요. 진실은 침몰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웅 씨, 저희가 조금 한계가 있었어요, 공개 방송이. 아무래도 첫 번째였잖아요. 저희가 공개 방송이라는 게, 그러니까 방송 자체가 익숙한 사람들도 아니고, 게다가 첫 번째 공개 방송이라는, 그러니까 저도 느낌이 어땠냐면요. 그냥 청년들 모임에 그냥 간다는 느낌 정도로 생각을 많이 했지, 엄청나게 이렇게 방송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저도 그냥 막상 그 자리에 가니까 너무 익숙한 환경이고, 익숙한 자리다 보니까, 이 방송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청년들만 생각하게 되는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즉각 반응이 이렇게 보이고 들리니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개웅 씨도 흥분했고 태정 씨도 흥분했고. 저는 무슨 탤런트 된 느낌이었어요. 저도 흥분해가지고 좀 평상시보다 좀 더 까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편집하신 분들이 꽤 고생하셨더라고요. 예. 제가 또 웃으면 기가 아프잖아요. 크게 웃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반응은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반응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약간은 진솔하게 물어보고 싶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팟캐스트라는 게 어쨌든 간에 저희한테도 얘기를 하고 밖에도 얘기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걸 표현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구원파 안에서도 무슨 종교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니까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젊은 사람들도 똑같이 여러분이랑 같은 트렌드를 읽고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잘 전달됐는지는 그럼 뭐 조금 더 천천히 봐야겠지만 그리고 이런 지적도 있었다 그러는데 젊은 친구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보탬이 되는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선배로서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뭐 그런데 이제 저희 삶이 낮아서 그래요. 이게 뭐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출연한 사람들 자체가 지금 태종 씨를 이야기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을 다 싸잡아서 그래서 이제 제 물귀신이네. 제 바람은 이런 좀 삶에 연륜이 있는 분들이 좀 나오셔가지고 맞아요.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게스트를 섭외할 때 좀 용기를 가지고 좀 잘 협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입니다. 그렇죠.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얕은 부분으로 구원파를 다 판단하실까봐 항상 그게 두렵기도 하거든요. 정말로 이 안에서 이 삶을 녹여내신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그게 구원파의 얘기거든요. 맞아요. 걱정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걱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좀 나오셔서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네, 뭐 더불어 청년의 방문은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한 번 더 갈 수 있나요? 아, 사실은 더 오길 원하는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갔다 오니까 굉장히 힘이 났어요, 그날. 재미도 있었고. 잘하더라고요. 방청객 모두가 잘 발휘되더라고요. 도와주기 많이 도와줬어요, 청년들이. 재미도 없는데 웃어주고. 이제 다음엔 좀 삶에 연륜이 있는 분을 모시고 한 번 뭐 더 가든지 뭐 이렇게 해보면 맞아요. 어떨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공개 방송을 약속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야 우리가 굉장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이렇게 회 나올 때 회 밑에 뭐 깔리는 게 있잖아요. 무. 예, 우리는 무 같은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회를 돋보이게 하는 역할. 아, 먹지도 않잖아요. 회에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한대요. 아, 중요한 역할하네. 네. 그럼 무 아닌 걸로. 그래도 무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냥 따라 나오는 녹차 정도? 태종 씨는 지난 주에 전도 집회 좀 참석하고 오셨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참석 안 하고요. 아. 제주도에 이제 저희 장인어른이 갔다 왔습니다. 아. 그래도 좀 다행인 게 지금 이 상황에서 구원파의 전도 집회를 장인어른이 참석하시겠다고 이제 허락해 주신 것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럼 지금 제주도에서 계속 전도 집회가 있나요? 아, 요번이 이제 세월호 사건 이후에는 첫 번째 전도 집회였고요. 앞으로는 뭐 매달 있는 걸로 알고 매달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저희가 제주도에서 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간 합숙하면서 말씀을 듣는 전도 집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각 도시별로 교회에서 전도 집회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됐지만 본질적으로는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거고 성경을 찾아가는 것들이 본질적인 부분에 깔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사태를 겪으면서 잠시 멈췄어요. 그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힘든 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 다시 시작이 됐고 서울에서도 전도집회 다시 시작이 될 거고요. 아. 그다음에 원주, 전주 이 각각 곳곳에서 이제 전도집회는 다시 시작이 될 겁니다. 이게 저희한테 희망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제주도를 시작으로 예. 지금 전국에서 이제 시작된단 말씀이죠? 그렇죠. 서울에서는 언제 합니까? 10월 5일부터 여러분이 TV에서 자주 보시던 삼각지. 아, 지난번 저희가 공개방송 했던 삼각지. 야,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저희에 대해서 이상한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도대체 왜 이 사람들이 구원이라는 부분을 강조해 왔는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이런 얘기를 듣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왜 이 복음을 놓고 가고 있지 않는지 왜 흩어지지 않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기자들이나 이 사건 동안에는 많은 사람들 막았지만 전도의 집회 기간엔 얼마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기자분들이 오셔도 좋아요. 아,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들으실 생각만 있다면 얼마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이제 구원파 전도 집회가 전국 지계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나 다 성경에 관심 있으신 분 혹은 구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 혹은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이 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오실 수 있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반드시 이거 참석하시면 교인이 된다 안 된다의 문제로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한 번도 그렇게 하셨다고 교인이 되려고 붙잡은 적도 없고 나가신다라고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뭐 명단 이런 것도 없죠? 명단은 열심히 참석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필요해서 연락처가 만들어지는 거지 교적부 만든 적도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1부는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요. 2부 시간에는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광고했는데 해외 이 저희 청취자분과 인터뷰 하겠다고 네. 직접 날아오셨습니다. 그래서 2부 시간에 그분을 모시고 재밌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귀한 분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유엄마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유엄마님. 반갑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주 이 팟캐스트가 그 특히 토론토에서는 대인기입니다. 아. 저희들은 처음에 그 한국 소식을 가까이 못 있으니까 한국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데 팟캐스트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아주 반가워하고 아마 저희들이 제일 먼저 듣지 싶어요. 아, 처음 듣고 깜짝 놀라시지는 않았나요? 아니요. 너무 재밌었어요. 아. 재밌고 또 여기 와서도 제가 그 친척들 구원 안 받으신 분들한테 들어보라고 아. 그 이방인들한테는 이렇게 권하고 들어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좋은 것 같아요. 아. 또 특히 9회 2회인가 예. 2분가 거기에서에 예. 대해서 이제 만나는 분마다 많이 제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했고요. 동수 씨 이야기. 예. 예. 굉장히 그 설명하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 얘기는. 지금 여기 한국에 오신 지는 얼마 되셨습니까? 지금 한 달 됐어요. 한 달. 예. 29일 날 도착했거든요. 그럼 다시 토론토로 가셔야 되나요? 예, 2일 날 가요. 15일 날. 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그 가시기 전에 저희를 꼭 찾아오신 이유는 있나요? 굉장히 인기인데 한번 그러니까 방송 이렇게 녹음하는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한 거죠. 아, 근데 그... 제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속았어요. 완전히.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유 자매님 모시고 한번 유 자매님 인생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파를 알게 된 거는 몇 년도입니까? 제가 구원받은 건 78년 4월 29일 날이었고요. 그 저랑 같은 한 아파트 아니면 저희 남편이랑 그 자매 남편이랑 같은 그 월남에서도 같이 있고 한 그 자매가 저를 말씀을 들어보라고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그 캐나다 토론토 모임이 막 시작할 때 제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한 1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이 구원 받게 된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토론토에서 받으신 거죠? 그렇죠. 78년에. 이제 제가 그 큰 애가 둘하고 한 달 만에 이제 캐나다를 갔는데 실제 그때만 해도 이렇게 이제 이민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잖아요. 한국 사람도 적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 가서 몇 년을 살았는데도 어떤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그런 이제 퀘스천이 많았어요. 그래 가지고 도대체 맨날 먹고 자고 하면서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가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건데 뭐하러 제가 한 서른 살 때 30년을 더 살다가 죽을 이유가 뭐 있나 하는 그런 생각까지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정말 세상에는 진리가 있는가 하는 그 거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겨서 이렇게 목적 없이 사는데 앞으로 내가 사는 목적은 진리를 찾는 데 두자. 그럼 뭔가 목적이 하나 생기니까 살 의미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이 모임과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을 정말 제가 죽는 줄 알았을 정도로 제가 진리를 찾는데 한번 써보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겠다는 이제 생각까지 그 각오로 그러면 들으신 거네요? 했었는데 그렇게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그 이제 그때 고 선생님이 오셔서 그 모임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자매가 일주일 전에 구원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저를 놓고 이제 실은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그분들은 다 밖을 나가고 일주일 전에 구원받은 그 자매가 있었는데 저를 앉혀놓고 에스컬레이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올라만 타면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너무너무 졸리고 이제 막 골치가 아프고 막 그랬어요. 근데 커피를 한 잔 달라고 커피를 마시고 가서 일을 하라 그랬어요. 그 잠에 들어 설거지랑 하라고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먹고 함께 마시리 그렇게 있잖아 함께 들게란 말씀 그거를 딱 봄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도저히 문을 두드리는데 열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왜 못 여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왜 못 여냐 하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왜 못 열어. 그러면서 문을 확 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저에 있는 어깨의 모든 짐이 탁 풀리는 떨어지는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를 하는 그 자매한테 가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허그를 하면서 나 됐어 그랬어요. 나 해결했다고. 근데 그때는 해결이 뭔지도 모르고 그랬는데도 해결했다고 이제 그렇게 말했죠. 오, 표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문을 그냥 타고 올라가서 문을 열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태준 씨 어때요 이 표현이? 아, 저는 이게 이제 경험해 본 사람 외에는 이해가 안 가는 표현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해도 안 믿어지고 뭔가 내 마음속에서 뭔가 만들어내고 싶지만 아예 근본이 없는 상황에서 뭐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나도 그런 걸 경험해보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탁 들어와 버리는 그 경험을 딱 했을 때 그게 평생 잊혀지지도 않고 이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파라는 비난을 받아도 지울 수가 없는 그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 이제 그 기분이 딱 느껴져요. 그날 이후 좀 삶의 변화가 확 생겼나요? 그러니까 항상 뭔가 차지 않았던 거 있잖아요. 저는 천주교회를 다녔는데 천주교회를 그냥 다닌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도 항상 뭔가 차지 않고 맨날 주일마다 가서 고백 성사를 하는데 똑같은 죄를 짓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회의가 왔었어요. 근데 제가 구원을 받고 난 후로는 너무너무 그게 훌리 차버린 거. 그러니까는 더 이상 더 찰 게 없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살아있을 어떤 이유라든가 목적이라든가 그런 걸 몰랐는데 일단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 살아있는 의미 아니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것들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신없이 그 후에는 살았던 것 같아요. 바쁘게. 이 해결된 모임이 있었나요? 토론토에? 토론토에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10명 정도 이제 구원받은 분들이 한국에서 구원받고 간 자매도 3분이 있었고 거기로 이제 바탕으로 해서 그 당시에 구원받았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 정기적인 모임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모이기 시작을 했죠. 저희 집에서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 76년도 회장님 요한복음 그 카세트를 듣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그럼 토론토에 제 1호 모임집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길게는 안 했는데 한 2년 반인가 3년 그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회장님도 오셔서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 할 때 저희 집에 토론토까지 계셨고 오셔서 네, 두 번 그 후에도 여러 번 오셨었어요. 그러면 그때 시작했을 때는 10분 정도 시작했는데 지금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현재 토론토에? 숫자는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거의 100여 명. 근데 식사 이제 일요일 날 이제 식사하는 건 한 60명, 뭐 60명, 50명, 60명 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못 가시고 이제 그런 거 있죠. 야 많이 늘었구나. 지금 이제 다 그때 30대인데 지금은 이제 60이 넘고 70 가까우니까 많이들 이제 나이들이 많죠. 그러면 이 지금 한 70년도에 구원 받으시고 80년도 거쳐서 90년도 지금 이제 2014년까지 오시면서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좀 그런 얘기 좀 잠깐 부탁드립니다. 제가 옛날에 토론토에서 그 형제 한 분이 디트로이트에서 그 이제 그 이민 그 인터뷰를 할 일이 있는데 데려갈 사람을 저가 픽업을 해줬어요. 데려가 줬는데 그 형제가 와서 하는 소리가 저가 5시간 간증을 하더래요. 가는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저가 저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막상 그 뭐를 얘기해야 될지 좀 당황스럽거든요. 이렇게 계획 안 하고 오고 어떤 미리 얘기라도 들었으면 뭐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가 있었을 텐데 저 성격이 조금 이렇게 좀 뭐랄까 열정적이라 할까 하나밖에 모르고 막 도전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이제 저게 하는데 그때 처음에는 그 한국에 노른자가 생겼을 때요. 그 회장님이 그 미주 지역에도 그 노른자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디트로이트 엄마 열심히 했던 엄마들이 하고 이제 얘기가 됐는데 디트로이트는 전부 다 의사들이니까 장사꾼은 토론토다. 그래가지고 이제 토론토에다가 시작을 했었어요. 한다고 이제 했는데 결국 노른자도 못하고 이제 식당을 하나 했었는데 저는 그 속에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어떤 그 저의 열심가 거의 한 1년 반, 2년을 하고 완전히 저는 아 나는 이제 패배자다 하는 그 심정으로 끝냈는데 모임에서도 패배자, 신앙에서도 패배자, 비즈니스에서도 이제 돈을 못 벌고 끝냈구나 하는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도 못 가고 아 이대로 죽는 거로구나. 정말 심장만 뛰고 있었는데 그때 그 곤 목사님 그 교량에 나온 곤 목사님 그 사무엘상 30장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아 이거다 하고 그 정말 정말 힘도 없어서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일어나가지고 빨래를 다 하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가 한 거, 아, 내 열심한 내가 나를 섬겼구나.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나를 섬겼구나 하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걸 알게 됐고 엄청 힘들었지만 어느 순간에 말씀으로 그 회복된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 후에도 많은 열심을 내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실수를 하다 보니까 또 뭐 옆에 있는 사람하고 무리도 많이 생기고 하여간 그 지나온 오늘 오해 사모님 뵈니까 아 지나온 세월이 꿈만 같다 그러세요. 이제 올라가서 뵀는데 저도 그 얘기를 하는데 저도 꿈만 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지나온 세월들이 그러니까 참 많은 세월들이 지났고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 이제 회장님 그 앞에 가서 이제 혼자 앉아가지고 저 혼자 마음에 모임에 쓰여질 수 있으면 좋고 만약에 쓰여져서 문제 모임에 해가 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내 남은 생애에 쓰여지면 더 좋지만 만약에 쓰여진다 하고 모임에 해가 된다거나 그 어떤 거침이 되는 거는 안 하고 싶다. 이제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예.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네요. 시간에 다 불만큼 짧은 얘기가 아니네요. 제 질문이 과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짧은 속에도요. 이렇게 뭐랄까 딱 느껴지는 게 아, 이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배움 속에서는 이제 고통 없이 배우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절대 네. 공짜가 없어요. 네. 절대 뭐를 패하든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원은 공짜인데 네. 네. 살 네. 그러니까 지불이 돼야 되네.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처음 10년은 정신없이 그 말씀 전하고 뭐 그 하는 것에 썼고. 또 10년은 좀 헬렐레 해가지고 죄짓는 데 썼고 그 후에 10년은 그 죄, 내 육신과 싸우는 그 긴 싸움에서 회복된 거. 요한일서 1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자백하면 깨끗하여질 것이라는 그 깨끗함을 받는 시간이 10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저가 살아온 그 실수나 모든 것에서. 근데 그 구원받을 때 같이 똑같이 그 깨끗함을 받았어요. 저는 엄청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내가 어느 날인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구원받고 난 후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하는 그 한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정말 내가 구원받을 때처럼 깨끗함을 받는 그 후로는 굉장히 좀 편안한 네. 그런 생활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희 믿음의 선배분이잖아요. 근데 이 앞으로 나의 갈 길도 이런 조금 험난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조금 무섭기도 하네. 이런 걸 다 이런 과정을 겪어야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무서움이나 고통만 보면 엄청 두렵긴 한데 근데 거기에 같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다 넘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극복하고도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절대 손해보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행복한 일이다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그냥 어려운 것만이 아니고 예. 항상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말씀으로 내가 말씀으로 나가려고 할 때 또 채워주신 거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죠. 힘들어도 감사하고. 이렇게 눈동자 내지 눈만 봐도 다 이해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자매님 눈동자를 보는데 촉촉해지는 게 그 지난 과거의 꿈 같은 세월이라고 아까 표현하셨는데 그게 그냥 와닿네. 그냥 이해됐어요. 저도 이렇게 말씀 이제 들으면서 이제 원래 처음 시작은 이제 주인공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잘 살 건가, 나는 어떻게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복을 받을 건가 이런 생각으로 쭉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교육을 이렇게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받으면서 아까 이제 자매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제 나라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뭐냐면 내가 어떻게 되든 이 모임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자체가 주인공이 이제 내가 아니고 내 형제 자매들이다라는 게 이제 느껴졌거든요. 야 이제 저렇게 되려면 나도 많은 시간을 겪어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항상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선배들 얘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많이 느끼는 건데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정말 많은 시간들과 고통들과 그걸 보고 있으면 또 다른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그런 고통 없이 알게 해달라는 기도도 나오거든요. 정말 내 고집이나 이런 거 세우지 않고 정말 좀 제발 조금 덜 고통스럽게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나오기도 해요. 개웅 씨의 기도가 제 기도입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캐나다에 계실 때 이제 이 한국에서 4월 16일 날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잖아요. 세월호 사건. 어땠나요? 캐나다에서는. 아, 죄송해요. 그 데모하는 거를 보면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함께 할 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함께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TV 아프리카 TV 예. 그걸 보면은요 싸우자 그러면 저희도 그 앞에서 싸우자 그래요.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간이 각자가 이제 그걸 보면서 각자가 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는 보기만 하니까. 아 죄송해요. 국내에 계신 그러니까. 분들 중에서도 이런 심정을 가지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전에도 방송에 얘기 드렸던 것 같지만 오히려 현장에 같이 형제자매랑 있었던 순간은 오히려 복잡하지 않아요. 같이 이런 상황들, 같이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그걸 TV로 보고 있었을 형제들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하면 더군다나 바다 건너서 그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고 저기 6천 명인가 온다고 그런 예, 날 예. 있잖아요. 예. 그 새벽 5시부터 막 뜯어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느냐고 잠들을 못 잔 거예요. 그 식구들이 다 각자 집에서 각자 보지만 그게 현지 시각으로 몇 시였나요? 토론토에서는? 밤이었나요? 밤이죠. 아. 저녁이었죠. 이게 새벽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막 계속 그걸 보면서 다들 너무너무 막 그냥 이제 저희 그 토론토에는 교제방이 사랑방이 있어요. 사랑방에 이제 서로 막 이제 또 심정 얘기하고 지금 막 빨리 봐라 뭐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 그러고 그러니까 막 그 아까 자매가 저기를 해왔는데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스크랩을 짜고 있으면 옆에서 떨리는 게 옆에서 느껴진대요. 근데 그걸 이렇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도 물었어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지난번에도 우리 젊은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 기은 씨하고 김형제님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눈물을 흘리는데 지금 멀리 계신 토론토의 자매님도 그 얘기를 이렇게 묻자마자 지금 눈물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는 해외 분들은 또 똑같이 눈물을 흘리고 계실까봐 좀 걱정이 좀 되네요. 네, 제가 와가지고 정말 큰절을 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정말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버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가 정말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고 이제 찾고 있었지만 실제 여기서 강 건너 물 불복이잖아요 항상. 그런데 예. 이번에 이렇게 와가지고 강당을 들어오면서 정말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한테 큰절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말 버텨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또 이렇게 지켜줘서 고맙다고 그 얘기를 참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아예 한번 해보죠. 뭐 그 당시에 금손을 지켰던 그분들에게 한번 정식으로 캐나다에서 오신 자매님이 얘기합니다. 경찰은 금수원 앞 도로 한 개 차로를 막고 교통을 통제했습니다. 오전 4시 30분 경찰 6천여 명이 금수원 앞으로 집결합니다. 만일에 있을 구원파 신도와의 충돌에 대비해 헬리콥터와 물대포, 119 구조 장비와 응급 차량까지 총 동원됐습니다. 구원파 신도들은 정문으로 속속 모여들며 경계태세를 유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수원 앞의 긴장감은 크게 고조됐습니다. 하지만 3시간쯤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과정에서도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와서 또 모임에 큰 집에 와서 이렇게 보고 또 배우고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저희도 고맙습니다. 이 마음을 함께 한 거잖아요. 그렇죠. 금수원에서 같이 계셨던 분의 대표로 우리 개웅 씨가 또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고요. 근데 그냥 이게 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저희한테 힘이냐고 하면 밖에서 바라보는 구원파는 어떤 모습인지 저는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느껴요.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가 가진 힘은 이겁니다. 땅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걸 이 성경 안에서 알아간 사실들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서로를 걱정하고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돈이 연관돼 있으면 이런 마음 못 나와요. 내 돈이 어떻게 됐을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지. 근데 진짜 제가 이 안에 같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분들의 마음이 없었다면 함께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킬 수 없었을 겁니다. 태종 씨도 그만 우시고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아, 이제 저는 예, 감사한 게 이렇게 이런 마음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만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뭐 쓰는 언어도 다를 수도 있고 사는 환경이라는 게 전혀 다른데, 근데 이상하게 한 가족이 돼 버렸잖아요. 그게 예, 이런 일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국가에서 애국자들을 만들어내려고 많은 노력을 하죠. 그래야 이제 국가가 이제 튼튼해지는데, 근데 정말 자기 나라를 사랑하게 만드는 교육은 어떻게 하는 건가? 세상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는 하나로 이런 마음이 내 속에 이제 생겨버렸고,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내 가족보다 더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제 이런 선물을 받은 거,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 사랑에 빠져본 사람만 이 사랑할 때의 행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영원히 하늘나라까지 가서 같이 서로 이 행복을 가지고 이제 누릴 사이라는 거, 이제 이게 아마 세상에서는 이해 못하는 구원파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자매님께서 해외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마음만 함께 했다고 하는데, 실상은 금손 땅 지키기 운동에 누구보다도 미주 지역에서 앞장섰다고 들었는데. 네, 토론토에서 많이 그 예. 처음에 이제 사건이 터지고 그 한국의 모든 게 다 동결됐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미 지역으로 이제 선교기금이 이제 안 돌아가니까 이제 그걸 이제 미주 지역 엄마들이 이제 맡았어요. 그래서 최저한으로 얼마가 필요하냐, 그러니까 이제 얼마 얼마다 해가지고 각 지역으로 그걸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바튼을 받아서 그거를 이제 계속 유지를 했고, 또 그쪽에서도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이쪽으로 이제 지원해야 될 문제들, 이제 그런 거가 있었고, 이제 금수원 살리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야말로 광고를 한다든가 모여서 뭐 교제를 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었고, 저희 사랑방에 이제 이러이러해서 이제 필요하다. 아,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날짜가 언제까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함께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다. 그거 한번 하고 자매 하나가 전화로 한번 돌린 것밖에 없는데 생각 외로 그게 모였어요. 그래서 아, 정말 이렇게 멀리 있지만 우리가 금수원을 함께 사랑하고 정말 그 생각하는 마음은 똑같지 않냐. 정말 적은 액수지만 그래도 저희 마음을 표현한 그런 거였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요. 회장님께서 이렇게 캐나다에 오셨을 때 많이 이렇게 묵으셨다고 했죠, 모임 집에. 네, 그러니까 두 번, 저희 집에는 두 번 계셨어요. 좀 추억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십시오. 처음에 이제 디트로이트로 먼저 오셔서 이제 토론토로 오시는데, 이제 몇 시쯤 도착한다는 저하고 이제 앞에 이제 가서 기다리는데 차가 딱 왔었는데 내리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가 하는 소리가 목소리가 테이프하고 똑같으네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카세트 테이프로 요한복음 들었으니까 네. 목소리가 왜 그 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때 그 제가 기침을 이제 제가 이제 호흡기가 네. 별로 안 좋은 기침을 많이 했는데 나가서 이제 헐스를 사다 주시면서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는. 이제 저희 큰애 방에 이제 모셨는데 이제 저가 미처 몰랐는데 벽에 애가 이렇게 낙서 같은 걸 해놨나 봐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저를 불러가지고 벽에다 흰 종이를 딱 붙여주래요. 애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고 낙서를 하게 그 얘기를 해주셨던 것도 있고 그래요. 회장님 교육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으셨죠. 그래서 예. 뭐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미주에 갔을 때도 우리 이세들이 한국말을 잊지 않게 좀 하라라는 얘기도 하셨어요. 첫 번 수양회 때, 네. 첫 회 이제 수양회 때 오셨었거든요. 그때 이제 애국 그 자녀들이 한국말을 못하니까 이제 한국말씩 가르치지 않으면 안 오시겠다 이럴 정도로다가 이제 말씀을 하셨죠. 이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구원파 내에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실제 구원파를 모르고 하는 얘기들.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80년도 한국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회장님이 두 번째 나오셔가지고 오면서 저희 그 미주 지역의 엄마들이 12명이 따라왔었어요. 전부 다 30대 초반. 아주 그냥 눈들이 반짝반짝반짝 해가지고 왔을 때 그때 도착하자마자 막 우리들이 이제 각자 집에 친척 집이나 짐 갖다 놓고 삼으로 다 왔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보여줬어요. 그 김포 공장도 보여주고 뭐 자수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서울에 있는 엄마들이 한 열몇 명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모임 초창기 때 굉장히 그 수고하신 엄마들이에요. 엄마들이 이렇게 삼계탕을 그릇에 한 개씩 이렇게 한 마리씩 조그만 거를 해가지고 딱 놓고 우리를 다 그 상에 앉혔어요. 미국에서 산 엄마들이. 엄마들을 앉혀놓고 그 엄마분들이 한 분 한 분 간증을 하셨어요. 우리 앞에서.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나 하면 회장님이 처음에 이제 토이를 만드는데 토이 속에 성경을 감춰가지고 가서 전 세계에 전도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엄마들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때 당시 70년 때니까 어떻게 그 토이를 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전도를 하냐 그 얘기를 하셔갔는데 실제 그 엄마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서포트를 하셨대요. 이제 그러면서도 그 말이 미심쩍었는데 그리고 너무너무 어떤 데는 정말 힘들었는데 우리들을 보고 그 진짜 말씀의 씨앗이 살아서 돌아온 거 자기네들이 그 엄마들이 정말 수고하고 정말 그 힘들었던 부분들이 우리가 오니까 그게 다 답이 된 거예요. 그분들의 간증이 그 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당시에 아 정말 그 사업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는 그 사업이 없었으면 그 토이 공장이 없었으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공장이고 그걸 팔러 나온 그 분들에 의해서 제가 전도를 받고 구원을 받았고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저는 그 초창기부터 그 사업과 전도 그게 너무 뚜렷하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엄마들이 하신 말씀대로 본인들이 저한테 전도를 안 했지만 본인들도 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제가 구원을 받고 왔기 때문에 그때 그 엄마들의 가르침이 제가 살면서 내가 나가서 직접 전도 안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 이것도 모임에 아니면 전도하는데 힘이 된다는 거를 그때 확실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어떤 뭐 사업에 대해서 물론 거기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또 말도 있고 그런 거가 있지만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줘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이거는 그냥 어떤 그 모든 것은 전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의 시점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그런 이제 생각으로 제가 살아왔고 거기에는 빈틈이 없고 굉장히 힘이 있으시네 말씀에. 그거는 어떤 제 말의 힘이 아니라 그 엄마들이 들려준 간증이라든가 그 삶이 또 그걸 배워서 제가 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고 이후 구원파 내에서도 용기를 잃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선배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면 오기 전에도 그렇고 여기 와서도 참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것을 보고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듣고 또 했어요. 근데 저는 항상 그 예를 들어서 회장님에 대해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한다 했을 때 제가 살면서 그분에 대한 어떤 트러스트, 믿음? 그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흔들림이 없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세상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우리는 구원파. 그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DNA를 함께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 확신. 그것이 확실하다면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고 또 이 어려움이 이 시간을 지났을 때 우리한테 좋은 일이 온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하나면은 우리는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 해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는 그런 거라는 거. 제 얘기 들으니까 그 태국에서 오셨던 조자매님이 얘기하셨던 부분 중에 누가 죽은 자식한테 매를 때리냐 라는 얘기도 좀 생각이 드네요. 죽은 자식에게는 매를 때리지 않아요. 정말로 뭔가 이런 오는 것들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분명히 나아갈 길이 있기 때문에 더 힘든 부분이 있어도 제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집중을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또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던 것들이 또 머리에 맴드네요. 예수님의 DNA를 함께한 우리라면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씀. 예, 알겠습니다. 참여님, 지난번에 그 전국 광주 모임이 있었죠? 예, 요새 최근에 또 기자분들 또 따라올까 봐 걱정이 되긴 하는데 또 광주에서 전국적으로 다 한번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 자매님께서 티켓도 연기하고 그 모임에 다녀오셨다면서요. 실은 제가 21일 날 그러니까 일요일이거든요. 그날 출발하게 돼 있었는데 그날 광주 전국 모임을 한다 그래가지고 실은 캐나다에서 전국 모임의 얘기는 많이 듣고 소식은 들었지만 실제 한 번도 참석해 본 적이 없어서 도저히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형제한테는 치과 뭐 그런 얘기하면서 형제는 먼저 갔고 제가 그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와가지고 토요일 날 여기 이제 안성 끝나고 그러니까 우리 형제는 일요일 날 갔는데 금요일부터 빠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전주 가서 전주 모임에서 하룻밤 자고 거기서 광주 가가지고 이제 광주 모임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공기에 예민하기 때문에 이제 문 쪽에 이제 앉아 있는데 정말 끝도 끝도 없이 우리 식구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이제 자리가 없어가지고 다 일어나 해가지고 앞으로 땡기고 또 한참 했는데 또 막히니까 또 다 일어나 해서 앞으로 엄청 땡기고 엄청 많이 오셨나 봐요 그날. 주먹밥이 모자라가지고 또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또 막 엄마들 불러내서 밥 해가지고 그때 얻어먹으니까 제가 거기에 앉아서 그 전국 모임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구원판 게 너무 감사했고 내가 거기 앉아 있는 게 너무 감사했고 구원판은 못 말려. 너네들이 아무리 어쩌게 해도 이렇게 밀려드는 정말 이 밀려드는 구원판은 못 말려. 저는 혼자 앉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제가 거기 진짜 날짜로 미루고 그 자리에 앉았었던 게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자리에 그러니까 하여간 구원판은 못 말려요. 내용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거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 네. 아.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저가 앞에 있으니까 들어가면서 이제 또 아는 분들이 많이 이제 또 손을 흔드니까 뭐 여수 뭐 어디 어디 뭐 다 밀려오니까 근데 다 손들으라는데 캐나다에서 온 사람 손들으라는 소리 안 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최 형제님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캐나다에서 온 자매님도 앉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가 굉장히 좀 재미 아주 자랑스러웠어요. 네. 네. 저가 거기 있었다는 게. 우리 구원파는 참 모이기를 좋아해요. 아, 개웅 씨 뭐 전국 모임이 이제 계속 되나요? 어, 뭐 제가 어디서 모인다는 얘기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이게 무슨 또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지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그냥 진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들이에요. 진짜 이런 여러 가지 있더라도 우리가 말씀과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저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되는 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들은 이어지는 거는 그거는 뭐 저희가 죽는 순간까지 가는 걸 테니까요. 그런 자리가 또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하루만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녔어요. 처음에 전주 갔다가 순천 갔다가 송치재 갔다가 습석별장 갔다가 매실밭도 막 헤매면서 매실밭 찾아갔다가 그 이제 나중에 광주 갔다가 또 뭐 보성 갔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저가는 거 정말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가셨구나. 우리가 모르게 정말 본인은 본인이 본인 삶은 없이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오직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좀 이렇게 자르는 게 많아요. 저 성질이 좀 나빠가지고 막 너 이거 틀렸어 이거 오라 틀렸어 오라를 하는데 제가 이번에 그 가슴 깊이 가지고 가는 거는 사랑이었다는 거. 회장님은 오로지 사랑밖에 없으셨다는 거 있잖아요. 누구도 자기 주변에서 눈에 안 차는 저기가 많았을 텐데 항상 감싸고 계셨다는 거. 항상 이렇게 내치는 것보다는 감싸고 또 자신을 생각하시기보다는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가 굉장히 그 가슴이 뭉클했어요. 와, 회장님이 하신 일 내지는 회장님의 이 흔적을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결론은 사랑이었다를 느끼셨다는 게 굉장히 와닿습니다. 태정 씨 어때요? 아,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그걸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과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통했을 때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거를 원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없어지는 거는 충분한 배려랄까요? 이게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일들이 정말 사랑으로 한 건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했던 건지는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구분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처음에는 100% 이해되지 못했지만 나중에 갔더니 이렇게 이해된 경험들이 좀 많았습니까? 모임 그렇죠. 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초창기 엄마들 정말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고 힘들었지만 우리들이 나타남으로써 그거가 100% 이해가 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힘들고 어쩌고 한 일이 있었지만 또 이렇게 30년 넘게 이렇게 살면서 어떤 그 믿음이 어떤 모임의 믿음 또 어떤 회장님이 하신 거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이 쌓여졌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뭐래도 그 믿음이 흔들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싸운 믿음이 그 어떤 분들이 오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지난번에 강조 갔을 때 한 분한테 전화를 하니까 저가 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이제 전화를 하시는데 옆에 있었는데 아 그냥 다른 노선을 걷기로 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이 모임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서 그런 믿음이 없었을까? 그러면 그 몰랐다는 거죠. 결국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모르고 모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럴 수는 없죠. 그런 거죠. 참 말하기 좀 벅찬 그다음에 과연 이 방송을 듣는 구원파 아닌 분들이 얼마만큼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까, 이런 기분이나 이런 심정이 전달이 될까 좀 궁금하기도 해요. 아 근데 세상에서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있다라는 것만큼 큰 재산이 있나? 이거는 아마 좀 공감하지 않을까.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사람만큼 든든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 내 재산이고 내 이 보화라 그럴까?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계웅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계속 들으면 여러 형제자매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듣는 게가 이 사건 이후로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느껴지는 부분은 참 난 너무 아직도 배워야 될 것들이 많고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라는 것들이 참 누가 이런 경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다짐하게 되는 부분은 내 아이들에게 이런 교제, 정말로 풍성함 속에 거했던 그것들을 끊이지 않고 가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구절 보다가 하나 했던 게, 이게 상황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물론 이게 저희가 선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성경적인 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쉽게 낙심하는 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유자매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캐나다 토론토에 계신 우리 형제 자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들 보고 싶고요. 지금도 열심히 누르고 열심히 교제하겠지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돌아가면 만나요. 파이팅! 예. 그리스도인의 추억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듣습니다. 추억.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하면 참 좋은데 아무리 추억해봐야 그게 무슨 소용인가요?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추억,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함께 했다는 교제였고요. 그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월 함께 보내며 다정하게 맺어 다져진, 이렇게 시작하는 아해의 동무야 친구야 벗들아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일깨워 남은 날들 알차게 채우며 살아가리. 먼저 간 자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알차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는 구원파입니다.